낯지 단둘이 사람들이 똑같다니 하는 말이 난 그리 싫지는 않았지. 그러나 다섯 살 때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했던 계기가 있지. 내가 무언가를 내게 양보할 때 너는 의심했어. 나를 상처받진 않았어. 왜 넌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를 믿었지. 헌데 넌 항상 나 귀찮은 존재로 여겨 어린애에게 독한 말을 내뱉어 찍었지. 늘 제 멋대로 사고를 저질러 내게 덮어 씌우고 비웃으며 내 등을 찔러 지독한 외면 고독만이 나의 벗. 그 벗은 나를 가르쳤지 화를 참는 법. 그것이 내 어린 시절 기억의 전부. 전주부터 틀린 비극적 현실. Face me talk to talk 너는 나를 지겹도록 괴롭히던 두통. Face me talk to talk 태워버려 확고하다 믿었던 것들도. There's no reason 오로지 본능과 감정이 네 사고의 기준. 얘기를 잊은 멋대로의 태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it isn't. 난 엄연히 건재해 많은 것 뒤에 존재해. 그래도 가만 앉지 뻔한 너는 언제에 어디서든 주목을 받으며 등장할 주인공이길 원해. 뭔가 굉장한 일이라도 감춘 것처럼 꿈이지 실은 쓰레기뿐이지 뭐 이런 애 꿈이지. 거만히 또는 졸렬히 기회를 보며 임기응변으로 기만하고 상황을 꾸며 나를 모습 못 받을 정도로 망치고 네 주제에 설교를 해 제발 닥치고 그 값을 치러 날 내 멋대로 맛을 보고 집어삼키려 한 그 죄값을. Face me talk to talk 너는 나를 지겹도록 괴롭히던 두통. Face me talk to talk 태워버려 확고하다 믿었던 것들도. Done.